남조선 인터넷 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사드 배치 조지 전국 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20일 서울의 미국 대사관 주변에서 조선반도의 핵전쟁을 불러오기 위한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모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편 남조선의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사람들과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괴뢰 국방부 앞에서 미국과 괴뢰 패당의 전쟁책동을 규탄하는 평화행동을 가졌습니다.